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직 제목이 미정이 팟캐스트 미정. 물론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는 이제 제목이 정해졌겠지만 아직은 미정이라서 미정이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녹음을 했었는데 못 써먹겠어서 갖다 버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1회부터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저번에 우리 녹음을 한 3시간 했어요. 다 하면. 아, 3시간 했죠. 3시간 했지. 진짜. 다 나니까 진짜 머리도 아프고 힘들던데, 오늘은 비교적 제발 수월하게 방송이. 오늘은 이제 좀, 이 팟캐스트 작품이, 네. 그지같이 나와도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올리는 것으로. 네, 서로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아, 진짜. 오늘 망하면은, 답이 없는 걸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잘해가지고, 올리도록 하죠.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소개부터 하죠. 네. 아, 안녕하세요. 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타지 일하고 있는 김마이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뭐죠? 저희 오늘 주제는 중독입니다. 네. 첫 회에 저희 중독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 방송 듣고, 한 명이라도, 중독이 설마, 될 리 없지만. 설마 그 얘기 하나 했다요. 했다요는 뭐죠? 나 한다요. 저희 방송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중독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진짜 사람들이 좀 즐겁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예. 하는 게 뻘짓이 아니게 되려면 누군가가 즐겨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 많은 사람이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진짜, 즐겨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예, 진짜 처음 만약에 누군가가 댓글 달아준다거나 네. 이러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 그 한번 달아드려야겠네. 서로 달아주죠. 아, 그냥. 노트북 있으니까 서로. 알바 좀 쓰고. 알바까지 쓸 여력은 없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돈 주는 알바 말고.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아, 불쌍하다. 어쨌든 저희 중독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근데 이거 처음에 우리가 중독으로 주제를 잡게 된 계기가 뭐죠? 중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아, 그게 계기인가요? 저는 그게 계기죠. 그리고 중독이 이제 좀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다 중독된 거라고. 그렇죠. 이사 생활 속에서. 네. 저는 지금 특히 뭐 중독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나는 중독됐구나, 이런 거. 저는 그런 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노라고 얘기하기. 누구요? 아니라고 얘기하기. 아. 노라고 얘기하는데 중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죠, 사실. 그냥 예스인 상황인데도. 예스인 상황인데도 굳이. 생각해봐요. 칸트야? 이게 정말 예스인가? 칸트인 게 아니라 이게 네. 습관이에요, 저는.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좀 사라지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대신 조금 표현하진 않죠, 잘. 조금 근데 사람들 대하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가식적인 놈이죠. 아, 본인이 가식적인 놈이죠. 인간은 모두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가식적이라고 유독...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 마이크라고 합니다. 아, 네. 어쨌든 중독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뭐 어떻게 조사 좀 해보셨어요? 아, 우리 조사하기 전에 네.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독인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중독이 있어요. 뭐 어떤 아 그거요 뭐요 그거 있잖아요 맨날 해야 되는 거 네 저는 저녁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뭔 말하는 거 뭔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네, 그렇죠 저녁마다 맨날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뭐냐면은 이닦기 그거죠 네 그거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당연히 좋은 습관이라고 나는 믿고 있죠 그렇죠 삶에 굉장히 좋은 근데 이를 안 닦으면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어딘가 불편해서 깹니다. 일어나서 다시 이를 닦아요. 이가 찝찝해서. 네. 와. 그래서 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진심이에요. 이건 제 여자친구가 듣게 되면 진짜 웃을 텐데. 아, 여자친구 있으시고. 네, 네. 예. 어쨌든 승리자신 분. 네. 근데 진짜로 약간 이 닦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이를 안 닦으면 뭔가 불편해요. 그 개운함이 없으면 잠이 잘 못 자겠고. 그러니까 습관이라기보다는 좀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독이라는 것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박이 있는 것도 그게 중독인데 이를 안 닦으면 좀 잠이 잘 안 나요.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찝찝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안 씻고는 잘 주무시죠? 아, 네, 그렇죠. 네. 안 씻고 일상생활 잘 가는 안 씻고 일상생활 잘합니다. 머리 안 감고 아침에 출근도 많이 했어요. 네. 되게 민폐를 많이 끼쳤네요. 어쨌든 그런데도 이빨을 안 닦으면 예. 일상생활 불가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일상생활이 조금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장애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 아니 뭐, 영향이 있을 정도면 그런 거 없나요, 마이크 씨는? 저는 뭐 네. 굉장히 좀 무난무난한 사람이고. 저는 생활에서 저는 제가 굉장히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는 무난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네. 다른 사람들도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난한 내가 생각하는 무난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 무난함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다시 돌아와서. 중독이 뭐죠? 중독. 제가 중독에 대해서, 네. 사실,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날려먹은 그 작품이. 네, 팟캐스트 작품이. 알파고에 대한 거였죠. 아, 네네. 알파고에 대한 걸 제가 조사하고 할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컴퓨터 공학과고. 조사하기 전부터 흥미로웠는데,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 다 아는 것들?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다 상식선에서 아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제가 흥미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조사하면서 네. 이제 저는 흥미가 좀 살아났죠. 중독이라는 게 네이버 사전 정의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네. 저기 위키백과 이런 데 가보면 중독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독이 이렇게 몸에 침투한 것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저희 말로는 예, 이제 그쵸. 포이즘과 에딕션이 똑같은 중독인데, 예. 그 중독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는 의존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원인으로 강화 효과가 생겨 특정 행동이나 물질 등에 집착하여서 정상적 생활에 장애가 생긴 상태, 신경증의 일종. 의존증. 네, 이빨을 못 닦아서. 일상생활에 조금 장애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잠을 못 자는 건 네. 이것도 이제 의존증이죠. 이빨을 닦는 거에 대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아니 중독자시네요. 아, 무슨 일이죠? 중독자와 함께 하고 있는 아직 제목이 미정인 팟캐스트 예. 아... 어쨌든 중독이 뭐 그런 뜻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그런 것들이 다 중독이란 말이 의존증으로 대체돼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의존증과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범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약물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도박 중독 네,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맞아요. 크게는 대분류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 중독과 하나는 이제 행위 중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2회로 나눠서 중독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이야기 할 건데 이번 방송은 물질 중독에 대해서 할 거고 물질 중독에는 정말 그 포이즌 독과 관련된 이야기 그것과 더 가까운 이야기인 마약, 그다음 담배, 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약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꽤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불법이고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어디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이트나 클럽에서 마약을 파는 데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클럽을 굉장히 자주 갔지만 뭐 본 적도 없고 물론 저는 건전하게 춤만 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소수거나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좀 알아본 결과 이게 굉장히 마약이 저희 삶에 밀접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기사들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은 자기가 뭐 실직을 해서, 뭐 실직을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실직을 했을 때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이 필로폰을 주더라. 그냥 하면 기분 좋아진다고 주더라. 필로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줘가지고 했는데 그게 필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필로폰을 줘서 얘를 중독시킨 다음에 팔려고. 팔아먹으려고. 뭐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 걔가. 뭐 필로폰 아, 친구니까 줘야지. 이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 한번 먹여가지고 아 이게 오면은 이 새끼는 아니죠. 이 녀석이 오면은 계속 혹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어야겠다. 어.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뭐 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조차 마약을 한다고요?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어,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하다가 더 강한 걸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거죠.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본드나 그런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연령대가 점점 이 기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썼을 자극적이게 건데 자극적이게 썼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지어서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죠. 뭐 한 건이라도 있겠죠. 기자라면. 네, 기자라면. 기자들, 우리는 기자들 믿으니까요. 어쨌든 5, 6학년까지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5, 6학년. 저는 주변에 부탄가스, 본드 이런 거 하는 친구도 본 적 없거든요, 사실. 저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 네. 어. 그러니까 제가 한 것도 제 주변에 친구도 한 게 아닌데 제 주변에 친구가 정말 친구의 친구로 겪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 친구의 친구가 본드를 했는데 어. 그걸 하지 말라고 친구가 너무 많이 말렸다, 힘들었다. 그 걔를 그걸 못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고 어... 결국에는 그 친구와 절교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몇 학년 때? 아니요, 그거 고등학생 때요. 어, 고등학생 때 본드를 했다 얘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 때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이런 사람인 아 근데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친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특성화 고교였다. 그렇죠. 저도 특성화 고교 출신으로. 네, 네. 특성화 고교였는데 네. 그 친구의 친구도 특성화 고교였나 봐요. 아. 자기네들끼리는 같은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었던 일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때 당시에. 와, 저는 특성화 고교 다니면서도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본드에 대한 그 예방 학교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본드, 뭐, 오공본드 있잖아요. 네네. 오공본드 맞지 마라. 그거 어? 맡으면 안 돼. 어. 중독된다. 저, 호기심에 맡아봤죠. 네. 근데, 그냥 뭐, 신난 냄새라고 해야 되나? 좀, 휘발성 있는 냄새가 그쵸? 났는데, 아니, 이거에 중독된다고 하면서 버렸어요. 저는 차라리 그때 그 냄새보다는, 지하실에 가면은, 습한 지하실 냄새? 차장 가면은, 그 습한, 주차장 냄새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더라고. 아, 이 냄새도 중독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하주차장 냄새가, 아, 너무 좋구나. 아, 무슨. 사실, 습하면서도 곰팡이 냄새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아, 하긴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뭐라 그러죠? 주유소 냄새 좋아하는 사람. 주유소 기름 아 예 그 기름 냄새 좋아하는 사람 그 휘발성 있는 것들이 아 본드도 그런 약간 본드가 제일 그런 네, 걸로 본드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좋겠죠.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물 중독이 그 정도로 밀접하다. 주변에 또 저는 그 호주에 잠깐 공부하러 왔을 때 네. 마약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인 분들은 많지 않은데 일본 친구들이 일단 한 10명에 8명? 9명 정도는 와 제가 그 약을 하는 친구들 곁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은 그랬어요. 제 주변은 정말 10에 8, 9은 약을 하더라고요. 그게 호주는 아마 구하기가 더 쉬워서이겠죠 일단? 구하기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법적 제재도 그렇게 크지 않나요? 호주가 법적 제재가 좀 이상한 게 저도 이거를 외국인 그 일본 친구들한테 들은 거라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호주가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게 가능해요. 네? 자격증이었나? 뭐 아무튼 그냥 가능하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든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는 데 어렵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기르는 거 기른 걸 피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쓰죠? 뭐 난이죠, 난. 허브 키우듯이 마리아나 키우는 관상용. 예, 네, 관상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가 그렇다라고 애들이.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담배 대용으로 친구들이 좀 피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마초라는 게 담배보다 담배나 술보다 훨씬 기분 좋은데 숙취 이런 게 없어요. 숙취도 없어. 몸에 안 좋지도 않아. 정신은 안 좋지. 임마. 확실한 건가요? 몸에 안 좋은 거 확실한 건가요? 몸에 안 좋은 것도 안 좋겠죠. 담배보다 덜해.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담배보다 덜한 건 확실합니다.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담배보다 덜하고 숙취도 없고. 네. 근데 술, 담배 하는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술, 담배 한 것보다 더 하이한 느낌을. 뭔가 이게 지금 본격 권장 방송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아. 네. 하는데 그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하면 안 되겠더라. 아, 왜 어떻게 나와,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일단 하면은, 그걸 자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담배 대신에. 담배보다 마리아나가 싸다. 네네. 사는 게. 호주가 담배가 비싸니까. 네. 마리아나를 사서 펴요. 피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정상이에요. 자기는 이제 담배처럼 느낌이 없대요, 이게. 느낌이 없는데 습관처럼 피는 거야. 굴하죠? 중독이죠? 네,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중독인데, 이제 다른 친구들. 담배를 안 피는 친구도 마리아나를 해요. 마리아나를 하는데, 네. 그 친구들 보면은, 담배 마리아나를 하나 말아가지고, 세 명이서 나눠 펴. 세 명이서 나눠 피는데, 그걸 피고 한 5분 있으니까, 눈이 풀려요. 눈이 풀리고. 딱 보면 눈이 풀린 게 보이나요? 눈이, 그냥, 아, 얘 미쳤구나. 아, 진짜? 얘 한 대 때리고 싶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뭐,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고. 네. 정신 차리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 그, 야간 친구가 굉장히 항상 해실해실 웃어요. 그냥, 방실방실. 네. 웃어서, 그걸 좀 놀리려고, 막 놀렸거든요. 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 왠지 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날아봐. 날아봐라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이 밖에서 하고 들어오고 TV 있는 쪽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올라가서 슈퍼맨 자세를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아니 5분이고 10분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자기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냥 손 들고 이렇게 가만히 슈퍼맨 자세를 하고 벌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한 처음에는 좀 웃겨가지고 가만히 냅뒀는데 한 5분 10분 지나고도 그러고 있으니까 뭐하냐, 생각했겠네요. 뭐하냐, 내려와라. 그랬더니, 네. 또 다른 야간 친구가, 그 친구를 미는 거예요, 뒤에서. 어? 뒤에서 밀었어요. 네. 체상이 높진 않았어요. 아, 네. 밀었는데,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풀썩 떨어져가지고, 웃고 있어.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게 지금, 그, 마약을, 그 대마초죠? 네. 그거를, 자주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처음 한 사람이 그런 형상을 겪는 게 아니고, 처음 한 사람도 그 정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자주 한 사람도 그 정도의 파워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아마 이틀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와. 3일에 한 번? 네. 어차피 담배처럼 2시간에 한 번 피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보다 훨씬 덜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약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뭐 때려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놓고 따지면은 그게 과연 정말 위험한 건가요? 그게 정말 저도, 안 좋은 건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마약이 과연 위험한가? 저는 사실 호주 갔다 와서 그 마약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뀐 게 네. 마약 이러면 좀 마약 권장하는 방송 같고 그런데 네. 이제 사적인 의견임을 네. 밝히고요. 어쨌든 그 친구들 보고 느낀 건데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약물로 쓰이는 것도 쓰이는 거고 그 마약이 좀 안 좋은 게 중독 증상 때문인데 그렇죠. 중독을 생각보다 애들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마약은 굉장히 위험해. 손 대면 끝나. 너 인생 끝이야. 너 바로 병원 가야 돼. 리입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독이라고 할 만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걸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애들이 막, 마약 달라고, 투쟁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막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단 증상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금단 증상은 없었죠. 그거는 금단 시켜봤나요? 아니, 마약이 없으니까. 마약이 없으면 걔는 자체적으로 금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없을 때도 제가 봤죠. 자주 놀았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 친구들이 안 할 때도 봤는데 정상 생활해요. 아, 그냥 그렇게 막 담배 그 대마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한다던가 이런 그런 거는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대신에 이제 위험이 된다는 건 이제 마약했을 때 너무 하이해지다 보니까 범죄는 제가 볼 때는 안 일으킬 것 같고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건데. 상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술 취했을 때 그쵸. 개짓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차라리 술보다 낫다고 느꼈던 게 그 네. 중독 현상을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술 취했을 때는 이제 진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 나뉘잖아요. 아, 그쵸. 마약에 취했을 때는 다 기분 좋은 거야. 다 착해요. 다 그냥 온순한 개야. 때리면 맞고 웃어. 때려도 웃고 뭐 막 말만 하면 웃고 다 받아주고 그냥 착해져요. 다만 이제 중독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거겠죠. 네, 무분별한 사용을 좀. 근데 그게 거겠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본인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지만 웬만큼 자기가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됐어. 그러니까 중독이라기보다는 마약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마약 좋아해. 네,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예, 마약을 좋아해요. 근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약을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몇 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맛을 들렸는데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마약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통해서 그것을 계속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가정을 파탄낼 정도로 막대하게 들어가신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약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대마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셨지만 더 강력한 마약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조금 마약에 대해서 제가 좀 관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게 인도는 또 마약이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마가. 아, 아니 합법인 나라는 꽤 있습니다. 제가 알고. 네. 거. 그래서 뭐 길에서 핀다는데. 네, 네. 제가 아는 그런 거 보면은 네. 마약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쁜가? 내가 교육 받은 만큼 나쁜가? 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너무 강력하게 마약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해왔다. 나 마약 정말 옹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뇌 교육이 아니라, 왜 세뇌 교육이 나오죠? 세뇌 교육이 아니라, 너무 심한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풀어줄 이유도 없네요. 네, 그렇고, 풀어줄 이유도 못 찾겠네. 네, 그렇고, 또,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캐나다는 뭐, 마리아나 데이가 있다. 와,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뭐 전 국민이 어느 광장에 나와가지고 단체로 마리아나를 피면 뭐 그 주변이 다 뿌옇게 되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귀등으로 들었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약과 마리아나를 구분해야 될지도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마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마약을 허용한다는 나라는 마리아나만 대마초만 허용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약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브라질은 아예 마약인들이 너무 많아서 공권력으로 그 마약인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창을 채우고. 철창을 채운다고요? 예, 일정 구역을 아예 그 도시의 어떤 거대한 일정 구역을 마약 중독자들에게 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 터치를 경찰이 한 도저히 거기까지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린 버린 거네요.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자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마약이 이런 부분에 때문에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간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내 인생에 죽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 씨는 어쩌다 보니까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옹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한 있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이렇게 하게 돼요. 별로 그렇게 개인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담배처럼 예, 합법화돼서 즐기게 돼요. 네. 근데 개인의 인생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즐기게 돼요. 그러면 과연 국민의 생산성 불륜 부분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 이거는 그냥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드는 생각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왜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즐기다가 일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에 어떤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국민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마약이 나쁜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마약을 옹호했던 건 옹호라기보다는 네.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던 건 네. 봐왔던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마약을 자기 전에 하면 네. 일어났을 때 개운해 였어요.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하다. 자기 전에는 술 먹은 것처럼 알딸딸하고 기분 좋은데 자고 있나면 기분이 존나 좋은 거야. 굉장히 개운해. 라고. 아, 숙취도 없고? 네, 숙취도 없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건 이제 그런 쪽이어서 또 이렇게 마약 때문에 뭐 삶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또 무섭기도 하네요, 좀. 뭐 내수는 활성화 되겠네요. 막 사야 되니까. 본격 마약 권장 방송입니다. 김마이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중독입니다. 제가 그 마약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까 네. 네, 그 중독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약 중독 특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드를 옛날에 동영상을 보다가 네. 그냥 지나쳤던 건데 다시 찾아보니까 찾아보다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그 마약과 전쟁에 대해서 취재를 하던 기자인 영국의 기자인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독이나 약물이 저희는 보통 중독자들 생각하면 그냥 어디 찌그러져가지고 우울하게. 네, 우울하게. 침울하게 그냥 퍼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인생을 마약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약처럼, 약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독이나 그런 게 정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소외에서 오는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쥐를 상대로, 헤로인, 어떤 쥐를 상대로 감옥을 만들어서, 헤로인이든 물과 그냥 든 물을 이렇게 같이 놔뒀을 때 쥐가 혼자 있을 때는 헤로인이든 물을 계속 먹어요. 중독이 자기가 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쥐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친구도 넣어주고 놀이기구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는 이 헤로인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 사회도 사실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인간 사회의 교류라 그런 것들이 마약으로부터 대체될 수 있다. 마약이 아니라. 마약으로 말이 이상하네. 그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회성 속에서 그 어떤 한 특정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케어해주고, 주변에서 말려주고, 만류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아니고 마약이 주어지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족도가 이미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마약을 주어주더라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드는 그런 이야기인지 제 생각엔 그 사람이, 뭐, 시각에 다를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소외된 대상이라면, 마약이 다가왔을 때, 주변에서, 이미 소외되어 있으니까, 교류가 있어야겠죠?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네. 활동이 있어야 될 텐데, 소외되지 않은 대상이라면, 마약을 해도 중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중독이 되지 않는다. 마약을 되지 않는다는 중독이 아닌데, 잘 안 된다. 네, 중독이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자신이 삶이 조금 더 힘들고 마치 술처럼 우울할 때 의지하게 되는 게 마약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이크 씨가 일본 만나 호주에서 만난 일본인들이 네. 그 사람들이 혼자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약을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의존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즐기는 용도로 쓰고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마약으로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기분만 네네. 즐기고 그 사람들은 이미 마약이 없어서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약을 한다고 그 사람이 더 나아 그 삶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류 사회나 좀 더 우울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들, 네. 그러니까 좀 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선진국, 복지형 선진국들 이런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마약이 더 중독성 없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물론, 본다면. 물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네. 교수의 이론에 교수도 아니죠. 기자의 이론에 의거한다면 그렇게 있다. 충분히 볼 수 있죠. 재밌네요. 네. 어쨌든 실험에도 이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예 없진 않지 않나. 근데 마약이 피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들여 마시는 것도 있지만 대마초 같은 경우는 피는 거잖아요. 흡연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 마약의 종류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네. 보통 맞는 거, 주사를 맞는 거. 그다음에 흡입하는 거. 네. 하거나 코로 막 코로 마시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코 안 아프나? 나도 그래야 돼. 많이 아프다. 코에다가 뭐 이상한 거 꽂은 다음에 막 하잖아요. 좀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네. 또는 먹어보는 거? 아 먹는 것도 있어요. 먹는 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블록 피는 건데 제 생각인데 이제 피는 게 담배와 이제 하는 행위의 형태가 똑같아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나. 왜냐면 사실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행위예요. 좀 무섭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 들이마시는 건 코가 아플 것 같잖아. 또 마시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담배가 오히려 조금 쉽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약을 먹거나 맛을 보는 이런 마약은 하는 맛이 안 나. 또. 어떻게 아시지? 아니 뭐 느낌이. 어떻게 알지? 느낌이 알약이니까. 그렇죠. 그냥 입에서 녹여 먹는 건 아닐 거다. 그렇죠. 꾹꾹 삭혀 먹을 텐데. 그래서 맛없겠지. 알약이면. 그래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담배 같이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타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피어 가면서 담배 연기도 나오고 이런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마약에. 아.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대마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아, 그렇겠네요. 진입 장벽도 확실히 담배의 영향 때문일지 좀 낮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좀 뭔가 그 모습 또한 익숙하잖아요. 피는 모습 또한. 그렇죠. 네. 안 펴본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자세는 따라할 수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 배우고 있는 거죠. 네, 그 자세를. 습득해 왔죠, 우리가. 주변에 담배 피셨잖아요, 옛날에. 네, 저는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끊기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게. 끊었다고 말은 하는데 항상 담배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또 담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담배 싫어해요. 뭔 소리지? 아 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끊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담배가 싫고요. 그리고 특히 누가 옆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면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담배 냄새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담배를 피고 싶게 하는 냄새가 싫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달라요. 아 그래요? 상대방의 담배 냄새를 맡을 때는 오히려 담배를 정말 피기 싫고요. 왜냐면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져요. 이제 담배 필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는 안 그랬죠. 아. 이제 담배를 끊고 나서 보니까 아, 이, 내 주변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알 것 같다. 담배 냄새가 이렇게 역한 거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담배를 폈을 때는, 아, 근데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지금도 담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나, 네. 아니면 옛날에 이제 담배를 폈을 때 담배를 왜 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거나, 네, 어떻게 되게 너무 막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의지할 게 필요해. 담배를 피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정말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피셨어요? 저는, 이 방송을 누가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초등학생은 아니죠? 아,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다행이네. 담배라는 걸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된 건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네. 중학교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접해서, 친구네 집 옥상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그게 이제 첫 담배였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담배가 너무, 이런 걸 왜 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담배가 너무 비쌌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담배를 핀다는 것이, 그게 별로 흥미로운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게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피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기억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담배를 피게 되더라고요. 그때 좀 그게 또 자주 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폈던 것 같고요. 왜 많이 폈죠? 이게 술을 마시는 장소가 많아질수록 네. 담배도 같이 들어요. 어. 술을 마시면 담배가 땡겨. 예, 예, 그쵸. 오. 그건 당연한 건데, 뭔가, 술 마시면 담배 땡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엄청 먹게 되잖아요? 저는 안 먹었지만. 예. 그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네.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술을 그렇죠. 많이 먹고,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본격적으로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진짜 많이 피게 됐죠. 군대 생활하면서 담배를 많이 폈고, 저녁하고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담배를 정말 줄이다 줄이고 줄였는데 제가 담배를 끊으면서 했었던 첫 번째 행위는 담배를 내 돈 주고 안 사는 거였어요. 아 돈을 아끼겠다. 양아들이 있으세요. 네, 진짜 제가 했을 때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담배를 빌려 피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느낀 게 이제 담배를 계속 피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뭔가 자꾸 힘이 들더라고요. 좋을 건 없죠. 네. 근데 담배를 그렇게 계속 줄였는데 결국 끊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계여행을 다니게 됐는데 세계여행을 다니는 도중에 담배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산지대 여행을 좀 해야 되는데 담배가 너무 담배를 피고 움직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담배를 그때 끊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 제가 거의 반년째 손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와 닿나요? 그 고산지대에서 내가 담배를 폈을 때와 안 폈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뭐 화장실에서 힘만 빡 줘도 머리가 핑 들거든요. 어. 진짜 고산지대에 막 가면은요. 네. 거기서 담배까지 피면은 약간 숨이 차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은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약간 숨이 차더라고. 어, 힘든 행위네요. 예, 예. 담배 피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아 어차피 끊으려고 했는데 줄이고 줄여왔는데 진짜 끊어야지. 어 이러면서 그렇게 돼. 그래서 금연의 성공에 금연의 성공은 아니죠 사실. 금연 진행 중이죠. 그렇죠. 금연 중 그냥. 근데 이 금연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면 금연 성공인지. 죽기 전에. 저기 보건소 가면 딱지 줄 겁니다. 금연 성공. 사망 신고서에 거의 도장 찍어 줄 거예요. 근데 이 담배가 우리가 지금 중독 얘기하다 담배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이 담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엄청난 중독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걸 과연 마약이나 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심각한 건가? 비할 바가 되나? 네, 비할 바가 되나? 물론 뭐. 담배, 뭐, 폐암, 뭐, 백해 무익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담배 피면서도, 그냥, 많이들 늙어가시거든요? 그렇죠. 죽어가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듣고 계시는 그 흡연자분들 죄송하겠지만, 죽어가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예. 저도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담배는 피지 않지만. 네. 네. 중독이 강하다고 느끼는 건 좀 그래요. 습관성으로 그걸 해야 하는 순간이 느껴질 때? 그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특성화 고교를 나왔다 보니까. 네. 반에 있는 친구 중에 반 사람들이 한 34명 정도 있었는데, 여자의 4명 빼고, 남자의 한, 저 포함해서 5명 정도 빼면 다 담배를 폈어요. 특성화 고교 역시. 아까 네. 내가 본드 하던 그 친구의 친구도 특성화 네. 고교인데. 네. 특성화 고교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 네. 어쨌든 다 담배를 폈는데 네. 그 친구들도 물론 저한테 권유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네. 저는 그때 그 안 피고 싶은 건 안 피,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 라는 그 쓸데없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그거를 권유받아서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야, 너 담배 끊을 수 있겠냐, 나중에. 아, 그렇죠. 차라리 지금부터 피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네. 착하죠. 와. 이렇게 바른 친구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강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착한 친구니까 강하게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지금 피고 있지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듣고,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한 2년쯤 뒤에 그때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때 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피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도 뭐 많이 피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실제로? 네, 실제로 아직까지도 담배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담배를 5년 6년 저희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5년, 6년, 7년 이렇게 펴왔던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술처럼. 네, 술처럼 나 술 끊을 거야 그렇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끊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그 제가 독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중독성만 놓고 보면 담배가 사실 그런 면만 보면 또 마약이네요. 그게 그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네, 이제 제 주변에는 그렇게 끊기 힘들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배우 신현준이. 아, 신현준 씨. 그 코 크신 그 신현준 네, 배우님이. 아, 나도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담배 끊으려고 금연초? 금연초를 피기 시작했는데 기억났다. 금연초를 못 끊는다고. 금연초를 더 많이 핀다는. 아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무슨 금연껌을 먹기 시작했는데 금연껌을 못 끊는다고. 그 정도로 그 니코틴과 그것들이 주는 그 이제 강하다는 거죠. 중독성이. 끊어 보셨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별로 안 그랬어요? 느껴지는 게 이렇게 금단 증상 같은 게 강하지 않았나요? 아, 예. 저는 금단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금단이 막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손 달달달 떨고 막 이런 게 금단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정신이 좀 흐트러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좀 난다거나 아니 예민해진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밥을 먹었을 때 밥 먹고 났을 때 담배를 안 피는 상황에서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 아직 내가 이 일에 그다음에 내가 일을 집중하려고 그래도 아직 내가 이 일을 집중할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할 행위가 남은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담배를 피면은 소화가 좀 잘 됩니다. 아, 진짜예요. 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네,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가게 돼요. 이건 뭐지? 담배를 피면은, 제가 담배 필 때는 변비가 없었어요, 진짜로. 끊었더니 생겼다. 근데 진짜로 생각해보면 대답은 안 하겠다. 네. 그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개 피가 딱 그걸 같이 했을 때 화장실을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끊었을 때는 그랬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담배마저도 좀 관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담배를 보통 혼자 피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피는 상황이 많이 오긴 하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꼭 항상 같이 피고 싶거든요. 네, 항상 같이 나가자고 네, 주변에서 그쵸. 그러더라고요. 이 관계가 이런 거죠. 제 주변에 만약에 아무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피로 겪고 나가야 돼. 네. 그러면 아마 담배 피는 이렇게 줄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계속 그렇게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담배가 정말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담배도 어떤 관계의 하나 속에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담배를 안 피는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아 그러면 나도 네 어느 정도 점점 멀어질 거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담배는 다 모두가 피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모두가 피진 않죠.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것도 혹시 그렇게 모두가 피게 되면 더 끊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도 좀 드네요. 다 피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도 피고 나도 피는데. 그쵸. 뭐가 문제야? 그쵸. 너 피고 쟤도 펴. 나도 필래! 나도 끼는 거야. 안 피던 애도. 그럴 수 있죠. 그쵸. 그 최근에 지금 무슨 건강검진, 건강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못 피게 하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됐잖아요, 이제. 흡연부스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고 건물 밖에서 나가서도 필 때도 사람들 많은 데서 안 피고 막 다 이렇게 피잖아요. 네, 찌그러져서. 네, 찌그러져서 피게 됐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담배 피는 애들이 줄었습니다. 아,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담배 피는 애들이 줄진 않았을지언정 담배의 양이 줄었어요. 담배를 좀 덜 펴요. 아, 피는 양이 줄었다? 아, 예, 피는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담배를 안 피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니까, 물론, 그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못 피게 돼서 안 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책 자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흡연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예, 네, 굉장히 효과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담배 흡연부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되게 찬반은 아니죠. 찬성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다 싫어했죠. 싫어했지만 이제 그거를 아 나는 싫지만 그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 그렇죠. 네. 저도 흡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흡연 부스는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어렸을 때 PC방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갔다가 오면 금연석에 앉아도 담배 냄새가 옷에 배서 집에 들어가면 처맞아요. 너 PC방 갔다 왔구나. 그게 어찌나 억울했는지 금연석에 앉아있는데 옷에 담배 냄새가 배서 내가 맞는다고요. 아 맞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거 아마 몸 그때 엄청 상했을 거예요. 저희가 말이요? 네. 말이요? 말이요? 네. 슈퍼마리오. 좋죠. 그때 몸 많이 상했겠죠 아마. 네. 그때 PC방 오래 있었으니까. 담배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보면 담배도 확실히 마약이긴 마약이네요. 마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마약을 이제 중독성이 강렬하고 그 이제 끊기 힘들고 또 내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이 되는 건데 그런 기준에서는 담배가 이제 얼마든지 마약이 될 수 마약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술은 어떨까요? 또 다른 끊기 어려운 거죠. 술은 이제 사실 담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고. 담배보다 중독 증상이 강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좀 더 많은 다수가 마시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의 빈도가 조금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건 왜 그럴까요? 뭐가요? 그러니까 담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술에 비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마신다고 쳤을 때 네. 담배는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대부분이 담배에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근데 술은 아니잖아요. 술은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중독은 아닌 거잖아요. 다 중독은 아니죠. 그 사람들 얼마든지 즐겁게 마시고 절제할 줄 알고 상황에 맞춰서 마실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술이 더 좋다? 예. 네. 술이 더 난데요? 술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술은 이제 먹고 나서 뒤처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마탱이가 가진 않잖아요. 네, 술 같은 경우는 정신이 나가서 그렇구나. 좀 위험한 게 있으니까 술도 이제 마약? 중독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독성만 놓고 보면은 마약이 아닐 수도 있죠. 술은 네. 마약이 아니죠. 하지만 그 폐해까지 본다면 마약보다 심할 수 있죠. 확실히 확실히 심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약보다 심하지 않을까. 왜냐면 스스로를 죽이는 게 아니고 타인도 네 남을 죽여. 아.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그리고 제가 이제 술버릇 심한 친구를 네. 예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새벽에 술을 먹었는데 그 친구의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홍대 쪽에 살 때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었다. 제가 홍대 살았는데 홍대에서 술을 많이 먹었대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횟집에 가면 앞에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네. 물고기를 키운다기보단 횟감을 키우죠. 아, 그렇죠. 횟감을 키우죠. 거기에 머리를 감더라고요. 거기 머리를 감는, 머리를 왜 담그지, 거기다? 더웠나? 여름이긴 했지. 거기다 머리를 감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술 버릇 심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는데, 술 버릇이 그렇게까지 있는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와, 네, 굉장히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죠. 진짜 주변 사람들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엄청 힘들었겠죠.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이 얘 왜 만나냐. 네. 술 먹으면. 네. 미친 And 친구야. And 저는 몰랐죠. 제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겠네. 아,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죠. 와. 와, 내가 저런 친구랑 만났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난 아니네. 만날 수 있겠는가. 아. 그러니까 이제 술 버릇이 결국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주사가 굉장히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술 버릇이 아니고도 술을 그냥 좋아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제 술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기는 술이 네 뭐 어떤 면에서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술을 몇 잔 이상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죽는다. 네. 뭐 내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문제가 온다든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사를 부리긴 해.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부리죠. 주사 때문에 문제네, 술이. 그렇죠. 저는 사실 술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취해본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 취했을 때가 21살 때인가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제가 술을 20살 때인가 21살 때 처음 먹었는데 21살 때 헤어지고 무슨 왜 먹었을까요? 그냥 막 먹었어요. 막 먹어야 될 것 같았어. 네. 내 앞에 술이 있는데 네. 난 헤어졌어. 네. 어떻게 해? 마셔야지.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혼자 마셨어. 혼자 마셔가지고 제가 마탱이가 갔거든요. 네. 완전히 갔는데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사가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아. 몸이 안 움직인 거예요. 전원이 켜졌는데 모니터가 안 나와. 내 뇌는 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다 해. 말도 해요. 좀 어눌할 뿐이지. 근데 몸이 안 움직여서 친구들이 몸을 이렇게 부축을 해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힘들어서 택시를 타자 그랬는데 거기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21살 어린 마음에 아니 그 거리를 왜 택시를 타 미친놈아 네. 이러면서 저를 완전 미친놈 취급했던 전 정말 힘들어서 택시 타자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저를 완전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나는 취하면 안 되겠다. 취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취하지 않았죠. 대학교 생활할 때도 굉장히 술을 취할 것 같으면 좀 자제를 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뭐 사람들 친해지고 할 때 잘 안 나갔던 이유도 저는 그런 자리에 가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하는 게 좀 방해도 될 수 있고 나는 분명 맞지 않겠다 그런 부위에.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 떤 거죠. 그러면 엄연히 따지고 보면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않죠, 저는. 아, 그걸 그냥 많이는 먹었지만. 많이 먹었지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술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저는 술자리는 좋아해요. 그래요? 이성과 함께하는. 아니, 아, 그런 류의 술자리는 내가 만든다? 어,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어, 참석하는 조금 의도를 좋아하고. 하죠. 참석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먹으니까. 네. 근데 저는 취하면은 자거든요, 그냥. 어.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도 안 줘. 평범하네요. 그래서 저는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까지 먹을 거면 남한테 피해 줄 정도면 왜 술을 못 끊나? 적당히 술을 먹고 적당히 집에 들어가지. 왜 그 꼭 미친 듯이 그렇게 마셔야 되나? 잔다는 게 혹시 집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에서 자? 아무 데서나 잔다? 아무 데나 잡니다. 그것도 사실 민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직전에 예. 나 집에 갈게. 아, 하고 나와요? 하고 나와서 집에 가거나 제가 이제 술자리 그만하자 하고 자리를 이제 깹니다. 좋은 버릇이네요. 예. 근데 꼭 그거를 그런 저를 앉혀놓고 제가 누워서 자던 말던 자기는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그게 전 정말 힘들어요. 술을 먹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나랑 같이 마시는 상대방이 죽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마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탱이가 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죠? 어... 제 자존심 세우려고. 그게 자존심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저거라도 이기고 싶겠지. 아, 죄송합니다. 저것도 이기고 싶겠지. 아, 오케이. 어, 다른 것도 이기고 싶고 저것도 이기고 싶고 원래 이기고 싶은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어.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술을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술을 많이 마셔본 입장으로서 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완전히 정신을 놓을 정도로까지 안 마셔도 취한 기분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정신을 놓을 때까지 가냐 말이죠, 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 거의 없지만 네. 아마 그때까지 가는 게 더 좋은가 보죠. 아, 거기까지 가서 나를 아예 놔버려야 나를 놔버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량을 정확하게 재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못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사람이 주량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자신을 놓지 않으면 네, 확실히 네. 안 취해요 잘. 아... 근데 그 취하는 친구들 보면 나 오늘 완전 꽈라 돼야겠어. 아... 나 오늘 취하겠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아예 그냥 필름을 끊을 목적으로 마시는 거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오죠. 안 오늘 죽을 와... 거야. 그런 각오를 하고 온다고 추측할 뿐이죠. 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 친구들은. 그거는 진짜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마시는 친구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쵸? 많은 스토리들도 있고. 그렇죠. 방금 제가 얘기한 머리를 감는 행위는 정말 세발의 아무것도 피일 아니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제가 또 본 건데 너무 꼴보기 싫었지만 토를 합니다. 어.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대. 화장실을 가서 토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대변을 놓고 싶대. 토하면서. 토하면서. 어, 좋아 이거. 근데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당황스러웠지만 토를 일단 길을 가는 도중에 길에 아. 가는 도중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핸델과 그레텔이 생각나네요. 무슨 소리죠? 과자를 놔둔 거죠 가는 길에. 아, 근데 이제 담배래.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정신이 나갔네. 화장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수풀에 가서 싸라. 이거 어디죠? 어디죠? 뭐 길바닥에서 마셨나요? 아니요. 이제 어디선가 먹고 동네로 들어와서 아, 가는 동네에서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어귀에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화장실을 못 찾겠고 수풀에 들어가서 적당히 들어가서 대변을 눕니다. 네. 근데 그 대변을 놓는 순간 또 토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야. 아. 난 도저히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든데. 상상만 해도. 도와달래. 대단한, 네? 자기 좀 도와달래요. 어떻게 도와줘? 몰라. 뭐 들어줄까, 이렇게? 안 묻게? 공중에 이렇게 들어주면 안 묻을 거 아니야. 엉덩이로 아... 나오고, 이렇게 입으로도 나오고. 아... 지금 아마, 나올 게 많았는데. 한 군데로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군데로 나온 게 아닌가. 제가 휴지를 잔뜩 던져주고 물티슈까지 잔뜩 던져주고 더 이상 그 자리를 제가 지켜볼 수 없어서 아, 떴던 그 친구 혹시 남자인가요? 남자죠. 다행이네요. 아니 그럼 남자죠. 저는 순간 여자일 수도 있겠다. 아 어떻게 여자가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좀 그런가? 어떻게 여성분이 남자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 순 없죠. 아, 그러네요. 네. 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 아무리 친해도 그렇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여자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이 타인을 피해시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 중독과가 흡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술버릇과는 주사와는 거리가 먼 건장한 산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굉장히 건장하니까요. 아, 이거 중독 얘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던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중독이라는 것에 어떤 것에 미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떤 것을 막, 그걸 막 하고 싶고, 막 안 하면 안 되겠고, 또 하면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반응이 막 빨리빨리 오니까 막 그걸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때 그 어떤 쾌락이 자꾸 느껴지고. 이 중독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체력이 좋은 사람이 걸린다고요?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왜 이런 개논리가 나오냐면, 네. 저는 이제 몸이 좋을 때, 네.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할 때 생각해보면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담배도 더 많이 폈어. 아, 나 건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런 것 체력이 살아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구나. 그런 것들이 내가 막 술을 막 많이 마셔도 잘 힘든 걸 모르겠고 담배를 막 펴도 별로 그렇게 몸에 나쁜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여행을 하면서 막 몸이 막 힘들고 지치고 잘 먹지도 못했을 때 고산지대에 있을 때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가 힘들 때 체력이 안 받쳐줄 때 이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겠으니까 진짜 내가 이걸 하면 곧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이 더 중독과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닌가 체력적으로. 아 건강한 사람이 개놀린가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납득 못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링겔도 한 번도 안 맞아본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입원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 건강하네. 네,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변비, 치질 이런 거 걸려본 적 없고요. 야, 근데 진짜 건강하다. 네. 허리 디스크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아주 건장. 데려가세요. 어딜 데려가. 그 알코올 중독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는 지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었나 어떤 책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에 나와 있던 건데 논문이었나요? 책이었나요? 어쨌든 중독을 판단하는 것들인데 이거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 중독 의심해볼 만하다. 라는 건데 첫 번째가 내성이에요. 네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 술에 대한 내성? 술에 대한 내성이 무슨 뜻이죠? 이런 거겠죠? 아니 술에 대한 내성은 알겠는데 에. 내성이라고 두 글자 적혀있어요. 아, 술에 대한 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해당하죠 이게? 아 그러니까 내성이 있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취했는데 에. 마시다 보니까 어떤 술이 세졌다. 아 그렇네. 예, 술이 세진 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막 남들이 보면 오씨 술 센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아 그렇네요.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내가 거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게 중독의 어떤 가까이 그렇네요. 되는 거죠. 내성이 있다면 해당하는 거겠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금주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면. 금단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금단 현상이란 걸 자신도 알겠죠? 아 술이 먹고 싶어서 뭐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괜히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잠을 못 자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금단 증상이겠고 세 번째는 마음먹은 대로 음주량이나 음주 시간을 조절하지 못할 때 어느 정도만 먹어야겠다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조절을 못해. 네. 그렇구나. 내가 많이 먹겠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한 두 잔만 마셔야지. 오늘은 그냥 뭐 한 병만 마셔야겠다. 갔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야. 한 병 마시니까 더 먹고 싶고 한 병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아니죠. 내성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술을 끊거나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늘 실패한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이 해당하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먹자고 막 많이 달려드니까 아.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 일이 없으면 안 먹으니까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술을 끊는 건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술에 대해 생각하거나 술을 구하거나 마시거나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술을 구하고 마시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이제 술을 먹고 술을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술을 구하는데 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아... 뭐 그런 거겠죠. 또 마시거나 회복하는 거는 마시고 취기가 왔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제 숙취라고 하죠. 네.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정도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숙취가 굉장히 없어요. 네. 숙취가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대요. 아, 근데 굉장히 건강한 마이크시잖아요. 네. 그 저도 막 운동 진짜 많이 하고 오래 이럴 때 술을 마셔도 잘 숙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논리를 했었던 거예요.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술이 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성도 생기고 어떤 이런 지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그렇죠. 악효과가 연달아서 근데 나타난다. 만약에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술도 같이 줄이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술 먹는 양은 동일하게 간다면 동일하게 가겠죠. 자존심의 부분이죠 사실 이쪽으로. 아,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구나. 또 여섯 번째로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예전에 중요한 활동들을 포기함. 술을 마시기 위해 어떤 중요한 약속을 어긴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내가 6시에 나왔어요. 네. 저녁에 친구랑 저녁을 먹고 네. 저녁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반주를 하게 됐어. 네. 반주 먹으니까 조금 부족해. 왜냐면 9시에 만난 친구는 술을 안 먹거든. 네. 그래가지고 반주에서 뭐 한 병 더 먹었어. 근데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 아, 약속을 잊었어. 9시 친구는 좀 나중에 만나도 될 것 같아.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못 갈 것 같아. 거기서 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는 거겠죠? 술 때문에 하는 거짓말들은 제가 주변에서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겠네. 이런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을 거라. 술을 많이 먹고 잘 집에 들어와서 자긴 했는데 숙취가 너무 심해서 다음날 그렇죠. 일을 못 간다던가 이런 것도 약속을 있겠죠. 어기는 거니까 네. 그게 중요한 활동이겠네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서 회사 출근을 못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술 때문에 이미 신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이면서 계속 술을 마심. 아, 자기가 이미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못 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먹는 거죠. 그 심리 상태는 저는 좀 궁금하긴 하죠. 지금 지표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몇 개 이상이요? 세 개 이상이요? 네.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술 중독이라는 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테스트 말고 다른 테스트도 굉장히 중독에 대한 그 벽이 낮아요. 그 너무 그러니까 중독을 너무 강하게 체크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별일 아닌 것까지도 다 중독으로 보는데요. 별일이 아니다. 아닌가? 저는 충분히 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것들을 보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네, 초점이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 어떤 거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분명히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 우리가 지금 물질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독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중독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네 문제를 그거네요. 일으키냐 아니 일으키냐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뭔가 있느냐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게 그 애매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제는 진짜 그만 좋아하고 싶은데도 계속 내가 해야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라면 당신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난 중독이 아니야 정말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조절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조절을,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 네, 뭐 술 중독자들 다 좋아서 먹겠죠. 근데 조절이 가능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TV에서 본 건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콜라를 밥에 말아 먹어요.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요. 밥을 콜라에다가 먹죠. 1.5리터에 밥을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니요. 깜짝 콜라를 밥에 말아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네. 밥에다 콜라를 말아먹는데 콜라에다 밥을 말아먹는다. 네, 그런데 제가 국어가 미숙해가지고 뭐에다 말아먹죠? 잠깐만요. 콜라에 밥을 말아먹는데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콜라, 모든 걸 콜라랑 같이 먹는 거예요. 콜라 중독이네. 네, 콜라 중독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요?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중독은, 아, 물론 그것도 콜라가 너무 많이 마시면 개인의 삶을 파괴하니까. 네? 파괴할 수 있겠죠? 설마 콜라도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럼 충분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중독에 분명히 들어가는 걸 테고.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서 콜라 없이는 밥을 못 먹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중독 맞네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콜라 없이 밥을 못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콜라를 꼭 항상 비벼 먹는다, 아 말아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창 이해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김밥을 먹는데 누군가 콜라를 사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콜라를 먹는데 네.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이 사람이 이 맛에 먹었구나. 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 깜짝 놀랐죠. 아, 이 사람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어렸을 때는 진짜 때려 죽여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구나. 저 사람 그런 사연이 있었겠구나.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바카스 중독. 그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서 봤던데 어떤 네. 약간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인데 네. 하루에 꼭 하나씩 바카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더 과하면 중독이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바카스를 너무 많이 먹는데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바카스니까. 근데 사실 바카스도 자양강장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우린이 들어있거든요, 바카스도. 그러면은 하식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쓰러지잖아요, 막 네. 문제 일으키잖아요. 네. 근데 바카스도 그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 정량을 지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규칙적으로. 근데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먹던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중독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강한 갈망이나 막 내성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막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냥 습관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톰 씨가 그 이빨을 안 닦으면 잠 못 자는 것처럼 그분도 아, 뭐 그쵸. 그런 정도 아닐까. 바카스 뭐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장기 내장기관이 뒤틀린다거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제가 봤던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는 개보린을 네 그 개보린을 계속 먹어야 되는. 개보린을 뭐 네. 때문이죠? 그 어떤 남자분이신데 안 좋아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그걸 습관처럼 먹어요. 그 마치 비타민 C 먹듯이 개보린을 먹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개보린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광고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습관과 중독 어딘가에 있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 슈퍼에 가면은 그런 걸 파잖아요. 바이오 막 이런 거 유산균이 예, 들어있는 네네네 그런 있죠. 것들을 습관적으로 먹는 것과 아 그냥 흡사하다 흡사하지 않을까 그것까진 중독은 아니다. 중독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콜라 안 먹는다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이크 씨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가 있죠? 탄수화물 중독. 아 그렇죠.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죠.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중독이라고 명명하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하지만 전 중독은 아니에요.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은 굉장히 쉽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데나 쓰고 있는 추세지만 중독이라고 붙이기엔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이 중독과는 좀 거리가 멀다. 멀죠. 아. 이 중독과는 좀 다른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탄수화물 중독은. 왜냐면 뭐 탄수화물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막. 네, 그런 건 전혀 없고. 생활에 없거나. 장애가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니까,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독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생각해보니,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이거 밥 한 숟갈 지금 내가 더 안 먹으면 다 안 채워진 것 같아. 밥 더 먹고 싶어. 그건 이제 뭔가 네?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덜 찬 것 같아서 더 먹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냥.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배가 덜 찬 것 같아서? 그냥 밥을 항상 많이 먹다 보니까. 뭐 그럼 반찬을 집어서 배를 불리면 되는데 왜 굳이 밥을 한 숟갈 더 먹죠? 근데 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반찬과 그거,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쌀, 밥에 대한 갈망. 아 그리고 밥이 먹고 싶다. 네. 농부가 피땀 흘려 만든 저기에 피와 땀이 들어있는. 아 그리고 밥을 많이 그전에는 분명히 내가 한 공기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네. 이제는 한 공기만 먹어서 안 충분해. 두 공기 먹어야지 밥을 다 먹은 것 같고 세 공기 먹어야 좀 제대로 밥을 먹은 것 같아. 그런 건 있죠. 근데 그 내성이에요 그거. 탄수화물 중독이라기보다는 내성. 먹는 거에 대한 중독이죠. 다른 걸 먹어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뭐 치킨을 먹어도 한 마리를 안 먹으면 좀 아 내가 많이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한 마리가 좀 힘들면 힘겹더라도 먹어야지. 아 그러면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중독인 걸로 아 그럴 수 있죠 다음번에 이야기할 행위 중독인 걸로 볼 수 아, 있겠네요 행위 중독 행위 중독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죠 진짜 많죠 사실 이번에 오늘 이야기 나눈 거는 어떤 전초전 좀 조금 진지하게 시작되는 네 그렇죠 전초전 행위 중독에는 정말 흥미롭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네. 일부러 저희가 빼놨잖아요. 그렇죠. 뒤로 뺐죠. 네. 이거 듣고 들으라고. 이거 듣고 안 들으면 어쩌죠? 이것도 다 안 들으면 어떡해? 앞에 얘기할 걸 그랬네요. 앞부분에 너무 재미없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조금 보링이 아니죠? 너무 뻔한 거. 네. 조금 무난하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네. 얘기를 했던 거고. 뭐 마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크게 많이 계실 거라고. 크게 많이는 뭐죠? 많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네. 거리낌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할 2화 때도. 뭐야?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2화 행위 예술. 뭐, 뭔 소리라는 거야? 행위 예술이 아니죠. 행위 중독 때도 네, 많이 다시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이 집에서 마무리 하실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뭐 한마디 하실 거 있나요? 정리. 마약을 좀 옹호했는데 네.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또 나중에 뭐 저희 방송 듣고 마약 뭐 손댔다가 그 방송 들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거기서 좋은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혹시 걸리셔도 하지 말고요 인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과 담배도 중독성과 어떤 그런 부분만 놓고 보면 마약과 흡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제하고 건강한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야죠 네,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술과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건장한 두산의 중독에 대한 토크였습니다 네, 2화 때 뵙죠 안녕 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죠 저 사람 갖고 싶어